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7일에 진행된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아컵 경기대회 예선 2조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조선팀과 남조선팀 사이 경기는 1-1, 우즈베키스탄 팀과 인디아팀 사이 경기는 7-1,